가슴이 노래되는 나비다 노래 벼락 같은 우리 이별 때문에 심장이 뛰네 내 입술이 답하래 더 기쁨은 너의 인사말에 가슴이 노래 추억까지도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어 그때와 같이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광경이 좀 놀라워 원하는 길은 감정은 서로의 목을 졸라 이별을 앞둔 우리 서로 남남처럼 VIP 폐해진 채 광대가 돼서 비유는 미래 눈높이가 달라도 같은 곳을 봤던 넌데 왜 뒤돌아선 채 다루하게 이별만을 고해 넌 왜 너와 나의 내리막 딱 여기까지만 명이란 메아리만 슬픈 영 크게 막은 내려가 hey, 너와 나의 내리막 딱 여기까지만 별이란 메아리만 돌아오는 무대 환의 일이며 서로가 기억조차 안 날 너와 나의 내려가 내 눈앞이 다 노래 벼락 같은 우리 이별 때문에 심장이 뛰네 내 입술이 다 바래 더 기쁨은 너의 인사 말해요 가슴이 노래 나만 미친 지급해 널 사랑한 게 마치 죄라도 된 듯한 대질이 지긋지긋해 그림체라도 두고 가네 방 안에 쓸쓸함만 남겨둔 내 길을 잃은 내 이성은 오늘 밤도 길을 못내 알아잊어야 할 테니 찍고 자오 귀한 게 긴 길 속에서 어쨌든 난 길을 찾아가야겠지 오늘 네 모습만 추억에 남겨둔 채 너와의 기억을 죽이는 날 아침에가 반겨주네 우리 기억의 내리막 딱 여기까지만 별이란 메아리만 돌아오는 나의 내리막 우리의 슬픈 영 크게 막은 내려가 hey, 너와 나의 내리막 딱 여기까지만 별이란 메아리만 돌아오는 무대 환의 일이며 서로가 기억조차 안 날 너와 나의 내려가 내 눈앞이 다 노래 벼락 같은 우리 이별 때문에 심장이 뛰네 내 입술이 다 바래 더 기쁨은 너의 인사말에 가슴이 노래 모든 게 부서지는 왜 우리 추억까지도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어 그때와 같이 처음 매일 밤만 내리 눈에 꺼 길을 잃은 내 이성은 오늘 밤도 길을 못내 너와 나의 내리막 딱 여기까지만 안녕이란 메아리막 돌아오는 나의 내리막 우리의 슬픈 연 그게 막은 내려가 너와 나의 내리막 딱 여기까지만 안녕이란 메아리막 돌아오는 무대 환의 일이며 서로가 기억조차 안 날 너와 나의 내려가 내 눈앞이 다 노래 벼락 같은 우리 이별 때문에 심장이 뛰네 내 입술이 다 바래 더 기쁨은 너의 인사말에